사랑이야. 잔잔한 가슴 흔들어 놓고 모르는 척 하는 당신. 사랑의 그 손 아스라던 그 손 가슴에 남아 사람 나한테는 나쁜 사람이야. 잔잔한 가슴 흔들어 놓고 모르는 척 하는 당신. 사랑의 금속 낯설던 그 숨결 가슴에 사람 나한테는 나쁜 사람이야. 당신 정말